여기 봐주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본 거고 대답은 듣지 마세요. 18세기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예일대학교 총장이기도 하셨었던 분인데 정치나 신학이나 법률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쫓겨났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데 만 4살에 유물론을 비판하는 그 A4 용지 한 장에 그 펜으로 글을 쓸 정도로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 나온 신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방금 우리 아까 인사 나눴었죠? 무슨 인사 나눴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꼭 질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심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신앙의 정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해서 네 가지로만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항상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자기가 중심인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비회심자들은 외관상 기독교인이지만 의무를 행할지 모르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교회를 다닌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교제하고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정서가 마음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연적인 선한 본성을 따라 종교생활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토하는 기도나 죄인을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공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알기는 아는데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회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으로 교회 생활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이분이 썼던 표현입니다. 본성적으로 세운 교회의 질서, 은혜의 수단들을 따라하기는 하지만 자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1학기 때 젊은이 예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천웅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나한테 표현하라고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주재권이 삶의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천웅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천웅교회의 문제점, 주재권이 없다. 종교적이지만 예수님을 절대적 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무는 행하지만 의식과 생각이 복음이 사라졌다. 제가 평가하는 천웅교회의 모습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친구처럼 좋은 분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 의식에, 생각에, 언어에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롯 유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복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하고 중심적이며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자기 생활에서, 자기 가치체계에서, 자기 언어에서, 자기 태도에서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업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주재권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부부 사이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라면 주재권이 없는 것 아닐까요? 공부하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원리, 그냥 일반적인 문화라면,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재권을 인정치 않는 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종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종, 하인이란 말이죠.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권세와 소유권과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퀴리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단어도 있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전제는 항상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노예, 노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퀴리오스이다. 그 말은 뭐냐면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30회 이상 쓰였던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항상 노예와 관련된 이쪽에서 어근이 출발합니다. 퀴리오스라는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복종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입니다. 불복종이 불가능한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퀴리오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둘로스라는 노예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입술로는 그를 존경한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둘로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 문자 그대로 한 주인의 소유, 주인이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둘로스란 말, 우리말로는 종이라 했지만 노예, 이 말은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로스는 종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을 의미하는 다른 헬라어들이 참 많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을 원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들, 집안의 종을 가리킵니다. 파이스, 심부름하는 소년종을 가리킵니다. 오이케테스, 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휘페레테스, 너를 저어주는 종을 가리킵니다. 레이트루고스,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테라폰, 종 중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종을 가리킵니다. 근데 다 이게 종입니다. 근데 둘로스는 종이 아닙니다.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아주 명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주인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하나님께 팔린 노예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노예는 그 당시에 편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의미였지만 그 누구도 노예로 아무 권리 없이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노예로 묘사를 합니다. 현재에도 당시에도 대중의 취향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호응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노예를 부리거나 접했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라 이 말할 때 그 의미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살기 싫으니 비용을 따져보고 살기 싫으면 따라오지 마. 누가복음 1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감에 호소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너를 정귀하게 여긴단다. 감동스러운 말로 현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많아지기를 구하듯이 너는 노예가 아니고 사랑받는 친구란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실 많은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부분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 가면 디모데를 향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다 누구나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노예가 되는 것이구나. 사도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했다라면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 그들의 목양 아래에 있는 우리들 우리도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우리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뜻과 통제 아래 있고 삶의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해명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거나 상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다 노예의 특징들입니다. 주인이 상을 주고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장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노예를 제자로 종종 상징화시켜서 묘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신약성경 보면 볼수록 대중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큰 것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를 조금도 강도를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화했고요. 얼머무리거나 완화시켜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막 기적을 붙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는다. 나는 하늘의 참된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가 나중에 다 떠나가고 12명 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향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대가를 치려야 하는지 설명을 건너뛴 적이 없으십니다. 이미 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혹한 말씀을 삼가한 적이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무리에게나 주를 따르겠다라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그래 날 쫓아와? 아닙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새도 집이 있건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내 제자가 아니다. 어떤 때는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반마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생각을 아예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각한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반만 해도 된다.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따라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 개인의 계획, 야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최정상의 우선순위에 복음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천흥교회 청년 여러분, 천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절쯤만 항복하고 반절쯤 항복하지 않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 행하는데 복음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야망과 계획과 가족과 친구를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얼마 전입니다. 2017년 사법 연감 이런 것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지난해에 이혼한 부부가 10만 7,328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그 가운데 결혼한 지 5년이 채 안 돼서 이혼한 신혼부부는 2만 4,597쌍이라고 합니다. 전체로 따지면 22.9%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혼한 부부가 50대에서 60대죠. 조금 요즘 늦어지니까 60대 중반이죠. 3만 2,594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60대가 넘어서 30.4%입니다. 신혼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50대, 60대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 꼴이 됩니다. 따지면. 20년 이상을 살았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의 길을 선택한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항원 이혼이 14년도에는 28.7, 15년도에는 29.9, 16년도에는 30.8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20년이 넘었어도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혼한 부부의 절반가량 이상이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답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이혼할 확률이 낮습니다. 여인성 목사님이나 저희 가정은 뭐 100% 이혼을 못합니다. 특히 여인성 목사님 가정은 벌써 마흔 중반인데 이제 5살이니? 이 항원 이혼한 부부들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혼의 사유. 45.2%입니다. 거의 50%죠. 반절이죠. 성격 차이랍니다. 불륜 때문은 0.7%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10.3%. 가족 간의 불화, 그 다음 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격 차이가 1순위라는 것에 대해서 항원 이혼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기준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구나.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치 않고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든 삶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 계획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와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 생활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넘어선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보십시오. 나는 정말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둘로서 노예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목양 칼럼을 보셨죠? 다 읽으셨죠? 혹시 안 읽으신 분 계시나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입니다. 멋진 하얀 머리입니다.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머리신데 밑에는 빨간색 청바지, 위에는 멋있는 남방, 여기에 담배가 꽂혀 있었고요.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습니다. 근데 담배도 고급스러웠어요. 이분이 밤 한 7시 정도에 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한 대를 딱 피우면서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막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여 날 부르소서. 나는 그랬었죠. 교회 앞이나 동사무소 어디서 부른 줄 알고 저분이 술 한잔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옥상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그분이 어르신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긴 금융구역입니다. 시원한 곡인기에 맑은 하늘에 밤인데 무슨 맑은 하늘입니까? 너무 담배 피기가 좋아서 한 대 피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딱 끄는 거예요. 내려오시라. 그리고 가셨어요. 이제 뭐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밤 12시 정도에. 다시 올라가 봤더니 그분이 또 담배를 피우면서 그 밤에 목사 새끼, 개 새끼, 중 새끼, 나쁜 새끼, 부처 파라, 예수 파라,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와, 이렇게 그 옥상에 사는 거예요. 여담인데, 근데 우리 집 두 아들과 제 아내는요, 한마디 소리도 못 듣고 자고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데. 아니, 어르신,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되고, 아까 오셨었는데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저는 자살할 줄 알고 내려보냈는데, 이분이 포도주를, 또 술도 좋은 술이죠. 그냥 소주를 드신 게 아니고, 이걸 다 흘리면서 여기까지 들고 드시고 오셨어요. 밑으로 내려오시라, 위험하시다고, 가시라고. 이제 교회 주차장 앞에서 동부 아파트 다 듣도록, 지나가는 사람 다 보도록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목사 새끼 뭐 시작을 해서 통합과 합동이 왜 갈라졌는지 너무 잘하네. 중앙장로에 의해서 새벽기도 몇 명 나오는지. 그분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준비는 하고 있었고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분이 뭐 술 취했고 담배를 피고 공공질 이런 거 다 떠났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천국교회가 정말 복음에 항복했을까? 예수 팔아먹고 있는 게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음은요 노예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은 죄의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죄의 권세 아래 굴려있던 자들에게 짓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 둘로서 노예가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우리 항복합시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면서 사시겠습니까? 늘 연약하다는 핑계를 내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고 여러분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이 종교인으로 남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시록의 하늘의 찬양입니다. 진짜 무릎을 꿇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놓으시고 복음에 항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전신 주님께 항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께 항복했는지,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주님이 우리의 족함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이며 방향인지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하고 자유가 있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